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1689년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에 관해서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가 처음부터 두 가지 종류의 침례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알미니우스 주의를 취하는 침례교회가 1611년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칼빈주의 신앙을 취하는 침례교회가 1638년 존 스필즈버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를 취하는 침례교회는 17세기 말로 가면서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주류를 이루는 줄기는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즉 칼빈주의 신학을 믿는 그런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기로 넘어와가지고 침례교회가 이상하게 신학의 혼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원래는 우리 침례교회 주류를 이루는 것은 칼빈주의 신앙을 믿는 그런 주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하고 약간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약간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조상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회는 사실상 기본 신앙에 있어서는 장로교회하고 90% 이상 동일해요. 그냥 90% 이상 동일한 것이 더 중요하지, 몇 퍼센트 더 비슷한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나베프티스트는 아나베프티스트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독립된 분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침례교회가 신학이 혼돈되고 교수들도 혼돈되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은 다시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전통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침례교회 설교자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 옛 신앙, 1689년에 제2차 런던 고백서를 믿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란 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The pillar and the foundation of truth.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지역교회가 어떻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있나? 어떻게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달할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수단의 한 가지는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옛날에 침례교인들은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조그만 소책자도 많이 만들어냈고, 또 논쟁도 많이 벌였어요. 논쟁. 예를 들면 침수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세미나 주제를 발표하고 그걸 이제 자료로 묶어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국가교회가 옳으냐 자유교회가 옳으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 주제로 내서 그걸 발표를 하고 또 그걸 책으로 묶어내고, 이렇게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인들은 신앙고백서, 이 신앙고백서를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가 믿는 성경의 진리를 문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침례교회나 지역교회들이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침례교회 신앙고백서가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의 Baptist Faith and Message,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많은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침례교도 신앙고백서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침례교가 만들어낸 신앙고백서 가운데 1689년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가 가장 훌륭한 고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면 신앙고백서를 기피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최고권이지 성경만 있으면 되지 신앙고백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뿐이다. 성경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아, 좋아요. 그건 충분한 좋긴 좋지만 충분한 말은 못 되는 것입니다. 불충분한 고백인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말 같지만 사실은 허점이 많은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내용을 잘 체계화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나 밀가루 주문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나 밀가루 주세요. 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음을 잘 조절을 해주세요. 울리고 있거든요. 또 한식집에 가서 뭘 시키시겠습니까? 할 때 쌀 주세요. 이러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나는 쌀 먹는다, 밀가루 먹는다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볶음밥을 먹든지 뭐 무슨 밥을 먹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빵을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주문할 때에는 나는 피자를 달라든가 국수를 달라든가 그래야지 밀가루 달라 그러면 밀가루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옳은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헛된 말인 것입니다. 많은 이단자들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뭐 옛날 아리우스 이단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오늘날 무슨 몰몬교도 보고 성경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합니다. 뭐 안식교도들 보고 성경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죠. 신천지 보고 성경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묵상을 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른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믿는다 하는 것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된 것이 신앙고백서인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안에 성경만 믿고 사도신조라든가 이런 신앙고백서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언제 나왔냐면은 그것이 그 19세기에 나왔어요. 19세기 미국에서 나왔는데 19세기 미국에 1807년부터 9년도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많은 목사들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스카치 아이리시계의 미국으로 이민 온 목회자 가운데 토마스 캠벨 아버지고요.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 아들이 목사인데 이 부자지간의 사상을 한마디로 캠벨리즘이라고 합니다. 캠벨주의. 이 캠벨주의는 환원운동이에요. Restoration Movement. 환원운동. 즉 신약성서에 나타난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상이에요. 이것을 환원운동이라고 합니다. 환원운동. 근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는 1815년부터 34년까지 한 20년 동안 침례교단에 소속돼 있었어요. 소속돼 있으면서 침례교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많은 침례교들 목사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이 캠벨리즘은 옳지 않다 해서 이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만든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Church of Christ.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럼 왜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는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다. 교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아, 그런데 사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파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교파가 하나 더 늘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파라는 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좀 더워요. 더우니까 저기 조금 온도 좀 낮춰주시고 에어컨을 틀어주시든가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 캠벨 부자가 믿던 사상은 그 샌더매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샌더매니안이즘, 샌더매니안주의는 뭔가 하면 모든 신조나 신앙고백서를 다 거부하고 오직 성경만 믿겠다는 사상이에요. 오직 성경만 믿고 사도신조고 뭐고 다 거부하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침례 신문에 보게 되면 어떤 목사들은 우리는 사도신조 거부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아주 새로운 사상 같지만 사실은 캠벨주의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9세기에 알렉산더 캠벨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새로운 거 만들어낸 것 같지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난 신앙 고백서를 다 거부하고 오직 성경 자체만 믿겠다. 그리고 이 샌더매니안 주의는 초대교회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고 로만 캐도릭과 개신교에 의해서 참된 신앙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캠벨 부자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웃기는 소리죠. 어? 다 웃기는 소리예요. 아, 이단자들이 항상 하는 소리예요.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중간에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짜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시성 가진 사람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연다. 이게 이단 아닙니까? 크레이지한 이단이에요. 아주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게 한국에 얼마나 만연합니까? 근데 이 캠벨 부자도 비슷해요. 초대교회 신앙만이 참된 신앙인데 로만 캐도릭과 개신교가 다 부패했다 이게 구교고 신교고 다 부패했고 그리고 캠벨 아버지 아들 캠벨 부자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침례가 죄사함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침례교회가 죄사함의 조건이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죄 용서 못 받는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받은 침례나 세례는 모두 무효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리 캠벨리즘에 따르면 이건 얼마나 웃기는 사상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인지 좌편인지 몰라도 그 강도는 침례 안 받고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악기 사용 문제에 관해서 초대교회가 악기를 썼냐 안 썼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에도 악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악기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악기는 써도 된다. 이래가지고 유악기파. 이래서 유악기파와 무악기파가 환원운동에 대한 이해 차이로 엄청나게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환원운동이라는 것도 참 적용을 잘못하면 웃기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목사가 안경 썼나? 안 썼다. 그러면 오늘날도 안경 쓰지 말아야 되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자동차 타고 다녔나? 없다. 그러면 오늘날도 성도들은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적용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적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캠벨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캠벨주의는 성경을 믿고 신앙고백서는 전부 다 거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벨주의는 침례교회 안에서 한 20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침례교 목회자들이 축출당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를 하나 형성을 했어요. 형성을 했는데 물론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달라요. 옛날하고 다르고 지금은 거기 교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목회자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쳤다 해도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벨주의가 결국은 침례교단 안에 영향을 많이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 가운데에는 신조를 거부하고 사도신조를 거부하고 성경만 믿겠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요? 캠벨주의, 캠벨주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신조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럼 어떤 침례교 목사는 와가지고 왜 강남유황 침례교는 사도신조를 하냐? 아, 이러고 또 시비를 걸어요. 하든지 말든지. 응? 저희가 왜 시비를 거는지. 사도신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가지고 개신교 스타일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비 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그러면 침례교회들이 그 신앙 고백서를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냐. 침례교인들이 믿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Liberty of soul예요. 자유. 우리 침례교의 정신은 자유정신이에요. 종교의 자유, 영혼의 자유. 우리 침례교인들은 국가가 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해요. 국가가 권력으로 목사를 파송한다. 이런 건 침례교에 맞지 않아요. 목사 월급을 국가에서 받는다. 이런 거 우리는 원치 않아요. 국가가 교인들에게 세금, 종교세를 거둔다. 우린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믿고 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능력을 주셨으니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거듭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자유예요. 우리 침례교의 특징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Liberty of soul. 그러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자유지 진리를 벗어나도 좋은 자유는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가 뭐 아무거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를 찾겠다고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있나요? 죽죠. 인간 영혼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막 가다가 자유를 달라 해갖고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권위와 성경이 가르치는 안정된 진리에 자발적으로 구속이 될 때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 고백서는 시민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이 신앙 고백서와 동의한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그런 내포적인 것이지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거예요. 장로교회는 칼빈이 제네바를 국가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아세례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유아세례를 태어나서 8일 만에 유아세례 안 받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을 그 법으로 처벌했습니다. 유아세례 안 준다고 법으로 처벌합니까? 그리고 유아세례 안 받고 나중에 커서 믿는다고 신자의 침례를 받는 사람은 신자의 침례 받는 사람은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물속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장로교회가 아무리 칼빈이 훌륭한 교리를 가르쳤어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우리 침례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교회 제도를 거부해요. 종교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자유를 너무 확대하다가 신앙 고백서는 자유를 해친다 이래가지고 거절하는 이런 경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누구의 자유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들어오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네 번째 이유는 21세기에 나온 소위 포스트 모던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적인 방향이 아니라 해체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주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에게 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에게 진리다. 그러니까 네 진리하고 내 진리하고 달라도 상관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상대주의죠.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것을 고백해서 체계화해놓은 신앙고백서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주의는 신앙고백서를 싫어해요. 세속의 사상이 기독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깊이 있고 체계 있는 성경 연구보다도 피상적이고 단기적인 제자 훈련, 콰이어 타임 이런 걸 좋아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큐티, 큐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나? 큐티로 공부해. 큐티. 하루에 10분 앉아서 성경 몇 절 읽고 기적기적 쓰고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적용을 쓰고 그리고 큐티를 마쳤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콰이어 타임. 그거 하다가 이제 아주 조용해져. 가보면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콰이어 타임. 여러분, 물론 뭐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그거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큐티라고 하는 이것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아주 피상적이 됩니다. 깊이 있는 진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큐티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탈신학화를 지향하는 이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인 진리보다는 경험적인 경건성을 추구하고 단기간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런 것을 더 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체계성과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체계적인 진리 체계를 요약한 신앙고백서를 기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 큐티보다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으셔야죠. 성경을 하루에 앉아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앉으면은 그래도 뭐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 큐티 잠깐 이렇게 뭐 한두 절 읽고 그걸로 딱 끝내고 그런 것보다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한 부분을 연구하고 기도를 또 어지간히 하고 이러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큐티만 갖고는 안 돼요. 자기가 책도 구입하고 또 신학서적도 구입하고 역사책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줄 치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진리가 이 연관성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모든 기독교 진리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연관성 있는 진리를 연관성 있게 이해하려면 그것은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은 절대로 독학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독학으로 될지 몰라요. 신학은 독학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이 감옥에 들어가서 독학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슨 윈 형제, 무슨 형제인가 모르겠는데 윈 형제,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치만 니,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독학합니다. 그래가지고 깊이 있게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아주 엉뚱한 데로 가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이 혼자 독학을 했기 때문에요. 이 역사적인 그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검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가는 겁니다. 막 가고 누가 아, 너 그거 제대로 되고 그것이 바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독학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독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진리도 사람들에게 서로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교회가 이런 각가지 이유로 성경만 최종권위로 믿는다. 그리고 19세기에 나온 캠벨리즘,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포스트 모던주의, 그리고 피상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 때문에 신앙고백서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가 주는 유익은 많은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서를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신앙 고백서, 이것은 1689년 런던 신앙 고백서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현재 일단 설교를 다 마치고 만들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왜 유익하냐? 첫째 이유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영적으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리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아무거나 믿는 사람하고 교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지간히 이 정도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한다 하는 교제의 근거가 됩니다. Basis of fellowship.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내쫓아요? 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해짓고 다니고 그러면 내쫓아야죠. 이단은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단하고는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부터요. 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대화할 필요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단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가세요. 쫓겨나가기 전에. 예?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교육을 교육받고 독학한 사람들에게 주로 배워. 이래가지고 독학을 해서 잘못된 걸 교육받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헛소리를 계속해 대면서 헛소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이단이 들어오면 이제 내쫓아야 되는데 그 내쫓는 기준이 뭐냐? 바로 신앙고백서이죠.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같은 그런 그 이단 추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신앙고백서는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돼요. 가이드라인. 새신자들을 공부를 한다.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뭘 합니까? 제자 훈련. 뭐 기도도 해라, 성경도 읽어라.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제자 훈련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신앙 고백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자연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요. 대자연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합니다. 그러면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어때요?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대자연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동식물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동물원, 식물원을 쫙 다니고 나면 대자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자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거 뭐 있어요? 동물원 가면 있는데. 또 기린 보러 뭐, 무슨 저기 콩고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 저기 서울공원 가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을 보면 그것이 작은 지역에 다 들어있어도 아, 대자연에는 이런 존재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딱 다 몰라도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아, 성경에는 이런 진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앙 고백서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자들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회에 목사가 왔는데 유아세례를 옹호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아세례가 옳다 막 빡빡 우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설교자를 모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침례교회가 회중정체를 시행하는데 아, 침례교회는 장로정체를 해야 된다. 빡빡 우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중정체를 하는 것이에요. 또 침례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는 종교의 자유를 믿는 그런 그룹인데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교는 기독교가 돼야 된다 이런 국교주의자가 나오게 되면 그런 사람은 설교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장로가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장로가 돼야 되고 국교가 기독교가 돼야 되고 불교 신자를 다 추방해야 되고 박수무당을 다 죽여야 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설교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있고 불교인도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안 믿어지겠지만 그렇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글로 간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장로가 대통령 됐다고 해도 뭐 좋은 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장로가 대통령 되면 기독교를 더 핍박해. 역차별이 와. 왜? 장로가 기독교 옹호해주면 저게 기독교만 감싸고 돈다고 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안 봐줘.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기독교를 봐주면 그냥 똑같이 한다 이러는데 장로가 기독교를 봐주면 차별한다 이렇게 돼갖고 더 못 봐줘. 그러니까 전 다음에는 장로 안 찍을래요 대통령.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어요. 우리가요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국방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앙 고백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된 진리를 보관하고 전수해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었던 것을 어떻게 전수하나 신앙 고백서로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 성경만 믿지 고백서는 없다 하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도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시다. Jesus is Lord. 간단하지만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서였어요. Jesus is Lord. 제가 한 번은 미국서 공부할 때 제 자동차 뒤에다가 이 스티커 Jesus is Lord 이걸 크게 해가지고 스티커 자동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뷰이크라고 하는 큰 차, 8기통짜리 똥차를 샀는데 그 왜 그렇게 큰 차 샀냐 하면은 운전을 잘 못해갖고요 부딪혀도 안 죽으려고 그걸 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거 타고 가다가 이 그 도로가 높아요. 높은데 비가 와가지고 미끌미끌한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탁 잡았더니 옆으로 팽 돌아가지고는 옆에 낭떠러지로 팍 내려 꽂혔어. 내 차를 태우고 신방을 가다가 팍 내려 꽂혔는데 이 뷰이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삐꾸라고 합니다. 삐꾸라는 이 차가 어떻게나 큰지 탱크 같은지 팍 꽂혔는데도 한 군데도 안 찌그러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토잉카로 끌어가지고 그대로 신방 또 갔어요. 아, 그래서 제가 큰 차의 유익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국은 기름값이 뭐 그 당시 쌌으니까 1갤런당 1불도 안 됐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Jesus is Lord 큰 걸 붙이고 다니는데 학교가 늦어가지고 한번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원래 55마일 스피드 리밋인데 80마일로 쫙 달리니까 어디선가 그냥 경찰이 빼뱅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 Jesus is Lord 딱 보더니 미국 경찰들은 웃깁니다. 자기가 봐주고 싶으면 봐줘요. 이 재량권이 커요. 너 누구냐? 그래서 아, 나 여기 한인교회 목사다. 왜 이렇게 과속하냐? 학교 숙제 갖고 가는데 늦어서 그렇다. Jesus is Lord 보더니 다음에 조심해라. 그냥 가라 그러더라. Jesus is Lord 요거 아주 유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성경 안에도 신앙 고백서가 있는 거고요. 기독교 역사는 그 이후로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수많은 경건한 학자들과 박사들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묵상한 거예요. 교리적 묵상을 해서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경건한 학자들의 교리적 묵상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들은 100% 무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도의 교리적인 안정성을 갖는 것이에요. 고도의 안정성.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 흔들흔들 안정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고도의 안정성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니케아 신조, 칼세돈 신조, 루터교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개혁교회 벨직 신앙고백서, 또 뭐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회중교회 사보이 고백서, 그리고 침례교회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 그리고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이런 고백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 신앙의 역사적인 큰 줄기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막 독학하고 혼자 묵상하고 막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혼자만 묵상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쓰인 종이었다. 고로 가롯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는 억울한 사람이었다. 고로 가롯 유다는 천국 가야 마땅하다. 뭐 이런 결론을 혼자 공부하면 빡 내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결론을요. 독학의 위험인 것입니다. 1689년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침례교 역사상 가장 최상의 고백서예요. 가장 최고 걸작품입니다. 공부해 나가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데 유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